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팔레스티나 국가 선포 28돌세 점에서 14일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 마후무드 아빠스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대통령이 건강할 것과 동북구두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창설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업 수행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